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민공화국 창건 68돌세 즈음하여 러시아 연방 대통령 부친이 9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러시아 연방과 조선민주주민공화국 사이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친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면서 허예적인 쌍무협조를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 리익에 부합되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전반의 안전과 안정 강화에 이바지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건강하시고 성과를 거두실 것을 축원하며 조선민주주민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에게 행복과 복리가 있기를 바란다고 축전은 지적했습니다.